책을 펴세요, 다시. 그 밑에 제 나라 경공하고 대화를 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지금 공자 일생에서 외부 사람하고 몇 번 얘기하는 것들을 지금 이 공자 연보에서 있는데, 제 나라 경공이 또 36살에 또 정치를 물어요. 제 나라 경공이 또 정치를 물어. 이 제 나라 경공, 이게 정말 끈질기죠? 공자에게? 정치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놈은 안 된다. 돌은 깨도 깨도 돌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또 묻습니다. 우리 책을 한번 봅니다. 261페이지를 펴보세요. 261페이지를 보면, 공자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제 나라 경공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261페이지. 한문을 못 읽으니까 그냥 우리말로 번역된 부분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맨 밑에 보세요. 진실로 부는 만능이 아니며 부 위에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옛말이 있다. 제 나라 경공은 자신의 재산으로 말을 4,000필이나 갖고 있었다. 이게 말을 4,000필이면 춘추시대에 말 4,000필이면 장난 아닙니다. 그러나 죽었을 때 그 누구 한 사람 그 은혜를 칭송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계시편 나와요. 주나라 초기의 백의와 숙제는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지만 천하의 백성은 지금까지 그 덕을 칭송해마지 않는다. 옛말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는 말을 4,000필을 제 나라 경공은 가지고 있었어. 말 4,000필을 얻을 동안에 이 사람은 명예를 잃어버린 거예요. 명예를 잃어버린 자예요. 명예를 잃어버린 자이면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돼. 미국 법정에 공식 용어가 있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린 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성폭행범, 1급 살인범. 걔네들에 대해서는 인터넷에다 무슨 악플을 달아도 명예훼손이 안 돼. 왜? 이미 딱 규정을 시켜놔. 법정에서. 이 자는 명예가 훼손된 자라고 법률 용어가 있어요. 명예가 훼손된 자라는 용어를 딱 붙여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명예훼손 성립 안 돼. 우리도 그러니까 빨리 그 법률 용어를 도입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 명예가 훼손된 자라는 규정을 만들어. 제 나라 경공이 바로 명예가 훼손된 자야. 네? 명예가 훼손된 자. 이번에 두산그룹의 저 박용호인가요? 그 둘째 자살했죠. 두산그룹 다 명예가 훼손된 자들 투성이야. 그 사람이 자기 동생들이 비자금 빼돌린 거 폭로해가지고 가문에서 말하자면 축출됐잖아. 그래서 죽었죠. 셋째 동생이 박용성 씨잖아. 그 깜빵 살고 나왔어. 비자금 해가지고. 중앙대학교 지금 이사장이잖아. 대학을 개혁하겠다고 나왔어. 명예가 훼손된 자가 어떻게 대학을 개혁할 수 있어? 회계. 네? 회계? 아, 회계를 한다고요? 회계는 하느님이 받아주시는 거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지금 분명히 말하는데, 저도 가톨릭 신자예요. 하느님 앞에 가서 잘못을 빌어. 근데 저는 잘못을 빌어요. 잘못이 많지. 막 이렇게 애들 볼따구니 막 이렇게 살 빼버리고 막 이러니까 잘못이 많은데, 그렇다 해서 사람에게는 회계를 구할 수 없어요. 인간 살아있는 동안에는 명예를 훼손한 자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중에 명예를 훼손시켜, 복원시켜 주실지언정 살아있는 동안에 안 됩니다. 나는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무슨 조선일보에 뭐 신동아 인터뷰를 뭐 중앙대학 개혁을 보고 다른 대학도 따라할 거라. 근데 볼 때마다 2,000억을 빼먹어서 감방 산 놈인데 명예가 이미 훼손돼버린 거야.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미국이 진짜 자본주의 칼같이 돈 빼돌린 놈은요 완전 1급이야. 명예 훼손된 자야. 바로 거기서는 회계부정하잖아. 이거는 자본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놈이기 때문에 바로 명예 훼손된 자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자를 갖다가 대학이라는 학자가 붙은 곳에서 지가 개혁을 해? 그럼 말이 되나? 명예가 훼손된 자가 와가지고 학문을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뭐가 돼? 우리도 다 훼손된 자야. 명예가 훼손된 자에게 아 이사장님 하면 명예가 훼손돼버려 순간. 그럴 일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중앙대학에서 저한테 뭐 교수로 오라 그러면 저는 명예가 훼손된 자를 이사장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나 그럴 거예요. 내가 인도네시아로 이민 가고 말지 내가. 아, 이러면 인도네시아 명예가 훼손되나? 아 미안해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를 한자로 쓰면 인니라고 쓰지 않습니까? 인니. 그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지능 니자 이렇게 비슷한 걸 뭐 써요. 근데 제 선생님은 연세가 많은 분이잖아요. 한자로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거 인니라고 말씀을 하셔. 그래서 부처님 뭔가 했어. 인니에서 뭐 쓰나미가 뭐 이렇게 말씀해서 인도네시아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거기가 인니잖아. 계속 무게. 미안합니다 인도네시아. 하여튼 이 경공은 명예가 훼손된 자 이미. 근데 다시 연보로 옵니다. 정치를 물었다. 경공이 정치를 물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부분 배워야 됩니다. 이거 다음 주에 물어봅니다. 글자 몇 개 안 돼요. 제 나라 경공이 정치의 본질을 물었다. 선생께서 대답하셨다. 신하는 군주를 군주로 섬기고 군주는 신하를 신하로 대우하고 자식은 어버이를 어버이로 섬기고 어버이는 자식을 자식으로 돌보는 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느닷없죠. 네? 군인들의 힘을 기르고 곡식 창고를 가득히 채운 후 옆 나라를 뒤통수를 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춘추 시대에 이 얘기가 뭐냐? 지금 왜 제가 이걸 외우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정치가 뭐냐라고 딱 말했을 때 공자가 처음에 딱 했는 게 세가에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이게 군군 신신 부부 자자입니다. 이거 외워야 돼. 글자 몇 개 안 돼요. 여기 쉽죠? 뭐 중국어 발음으로 외우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어때?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 공자가 내놓은 정치에 대한 정의의 첫 번째인데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즉 답다라는 말 있죠. 답다라는 말. 그러니까 임금답고 있는데 군군 이렇게 써 있어서 군군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뭔지 똑같은 말이 단어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은 임금 지금 너 임금이지 이 말이죠. 현실의 임금이 이상적인 임금 다워야 한다. 그 말 아니에요? 뒤에 건 기준이에요. 앞에 있는 놈하고, 앞에 있는 군하고, 뒤에 있는 군하고, 앞에 있는 것은 현실적인 모습이고, 뒤에 있는 건 기준이에요. 학생은, 어떤 학생인데, 학생이, 학생다워지. 이렇게 말할 때, 앞에 있는 학생, 너 지금, 뭐야, 이놈 새끼, 학생이. 학생다워야지 하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영어로 말하면, 이게 지금 is고, 뭐 해야만 한다 해서 ought에 ought. 이거에요. 또는 존재와 한자어로, 철학용어로는 존재와 당위. 이 두 개를. 존재와 당위를 일치시켜야 한다. 그래야 된다. 존재와 당위를 말하는 거니까. 임금 답고. 그러면 만약에 임금이 임금답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다 걷어내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건 나중 일인데 공자의 메시지는 임금이 임금답지 않으면 걷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공자의 이은 자 누군가 맹자에게 물었어. 임금이 아 저기 우리의 그 대빵이신 공자님께서 임금 답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맹자님 임금 답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맹자 뭐랬냐? 임금은 하늘의 명령에 따라서 선다. 하늘의 명령이 뭐 혈통이 있다든가 그게 아니라 이제 이치에 따라서 선다. 근데 임금답지 않다고 요 명이 있는데 명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래서 혁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혁명이 뭐냐? 명을 바꾸는 거야. 이게 혁자가. 이게 가죽혁자요. 가죽혁자면 가죽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야. 이게 가죽띠가 있잖아요. 껍질을 벗겨내는 거야. 이게 무지 아프지? 한번 벗겨봐요. 집에 가서 자기 가죽들을. 살까지라도 살짝살짝. 그? 샌드페이퍼로. 빼빠로 한 번씩들 한번 긁어봐요. 예전에 아편 전쟁 때 그런 얘기 있어요. 영국군이 중국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머리 가죽을 벗기는 고문을 했다고 그러죠. 머리 가지고 어떻게 벗기느냐. 정수리 한가운데다 십자표로 이렇게 칼집을 내. 거기 한가운데다 순 있죠, 순. 순을 똑 떨어뜨려. 그러면 이게 순이 무겁잖아. 무겁죠, 순이. 비중이 높은 액체잖아. 그 살갗을 뚝 뜯어내지, 순이. 그런 게 혁이요. 혁이라는 뜻을, 혁이란 말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혁을 느끼도록. 응? 아가, 느껴지냐, 아가? 건우야, 느껴져? 느껴지지? 바로 그거예요, 혁이. 명을 바꿔야 된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공자의 메시지는 임금답지 않은 명을 바꿔야 된다가 있어요. 근데, 한나라 무제를 거치면서 이게 절대왕정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가 되면서부터 불가역적인 것이 되는 거야. 그건 나중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읽는 건, 그래도 그 유교는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읽는 게 아니잖아요. 조선시대 말에 유교를 읽는 게 아니잖아. 순수한 의미에서 이제 논어를 21세기에 읽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근데 임금답고. 그러니까 여기에 당위가 딱 주어지고 요 당위에 걸맞는 것을 하면 딱 들어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게 당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임금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임금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겠죠. 그래서 임금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그 이름을 똑바르게 해야 된다 해서 이게 바로 공자의 정치 철학의 핵심적인 논의가 되는 정명론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다 가려. 공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인을 얘기하신 분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병호야. 뭐라고? 정명론. 그죠? 정명론. 자, 읽어봅시다. 군군신신 무부자 읽어봅시다. 군군! 아, 이 목소리 보세요. 이거 옥상에 가서 할까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학생이에요. 우리가 죽어가지고 국무총리 지낼 거 아니니까 우리 묘지에 학생, 강공, 유원지면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우리 다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학생다워야 된다고만 삼고 있으면 돼. 평생. 우리는. 학생은 학생다 된다. 18세기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슐라이어 마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슐라이어란 마을이라는 사람인데, 신학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서명을 할 때 가끔 신학생 슐라이어 마 이렇게 썼답니다. 학생이 학생다우면 항상 공부를 하는 거야. 원형을 당할 이유가 없어. 발뒤꿈치 누가 베버릴 이유가 없는 거라. 학생이 그냥 공부만 하는 거야. 아빠는 10시간 일하는데 학생은 10분 일해. 이거 학생이야? 아빠가 10시간 일하면 10시간 공부를 해야지. 이게 학생. 학생이 학,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는 이제 정치하고 관계없이 공부는 뭡니까? 그럼 학생은 학생답고. 그럼 끝나버린 거야. 학생답고. 학학. 이제 왠지 좀 안 좋다. 왠지 왠지 좀 약간 인터넷 용어 분위기가 좀 나는. 그죠? 학학이 학학. 학생은 학생 다 오면 된단 말이죠. 이게 여기다가 지금 이게 바로 정명론인데 그러면 이제 공자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요 답고라고 하는 요거 있잖아요. 요 기준이 뭔지를 이제 세우려고 하겠죠. 그게 이제 이때부터 나오는 이론적인 탐구가 되겠죠. 딱 처방을 내렸어. 왜 근데 정치부터 얘기가 나오냐? 공자가 살아가던 시대야말로 정치가 가장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정치가. 그런 점에서 플라톤과 공자가 출발점이 같습니다. 플라톤의 철학도 엉망으로 망가진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문에 엉망으로 망가진 아테네 폴리스를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플라톤의 직접적인 관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의 주제를 국가라고 그러는 거라. 국가. 그 안에는 근데 뭐가 있냐. 나라의 정치를 논하는 것도 있지만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고 유모들은 팔에다 애를 넣고 몇 번을 흔들어야 되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1교시 뭐 가르쳐야 되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상적인 국가 모형을 딱 플라톤이 국가에다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상적인 것이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법률편에서 국가와 법률 이게 플라톤의 주저예요. 마찬가지예요. 공자도 플라톤과 공자가 둘 다 어떤 시대를 살았냐 이제 이때부터 정치가 왜 중요하냐 규범이 파괴된 시대를 살았어.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도 규범이 파괴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규범이 파괴돼 아주 급속도로 파괴돼 있어요. 정말로 저는 실감을 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철학과를 다닌다 그러면 아, 그 참 취직은 좀 안 되고 뭐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참 훌륭한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아주 대놓고 경멸을 해. 너 사람이냐 임마 제정신 있는 거요? 이렇게 말을 해. 요새는 철학과 다닌다 그러면 이게 규범이 파괴된 거야. 나한테는 적어도 네? 여러분들 어쩔지 몰라도 이건 세상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됐다고 세상 이 바뀐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규범이 파괴된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정치인데 공자는 정치란 것을 어떻게 하느냐. 경공이 정치를 물으니까 딱 현실과 이상이 일치. 현실과 이상이 일치. 이상을 세우는 요 부분, 요걸 세우는 것이 이제 공자 철학의 핵심 논의가 되겠죠. 거기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연보를 넘겨보면은. 선생님. 네. 저기 그 플라톤 국가에서. 네. 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각자가 그 자기 맡은 직역에 충실하는 것. 네, 올바름. 예, 예. 그 얘기가 저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저기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 각자가 각자에게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올바름일세라는 말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공자가 말할 때 공자는 그걸 지금 미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걸 이 사람은 이 양반은 분이라고 얘기하죠. 각자가 분. 분수를 알라 그럴 때 분.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얘기하고 논어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나중에 비교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출발점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 당위의 근거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게. 공자와 플라톤의 차이점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각자가 각자의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 거기까지 같은데 그러면 누가 묻겠지?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 직분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기다 갖다 대놓는 근거 있잖아. 너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너는 얼굴에 살이 많으니까 너는 뭐 키가 작으니까 이런 근거들 있잖아요. 그런 근거들을 세울 때 공자와 플라톤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 이제 이론적 철학 이론적 차이가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플라톤보다는 공자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개인의 처지로서는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강요할 거예요. 제가 공자 훌륭하다고. 이번 기회에 플라톤 한번 밟아보자.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플라톤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은 공자밖에 없어요. 네? 일단 떡발이가 좋아요, 공자가. 플라톤도 등치가 좋았다고 그러니까. 일단 체급이 맞고, 이분들이. 그리고 동시대인이고, 같은 시대를 살았고. 거의 뭐 일진으로서, 동아시아에서 공자라면, 서양에서 플라톤이라면 동아시아에서 공자죠. 그러니까 저는 서양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일단 논어는 들들들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논어를 들들들 읽는 사람도 플라톤도 들들들 읽어야 된다. 특히나 국가하고 법률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니까, 예, 질문 잘 하셨어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318페이지로 가면, 예. 289요. 앞쪽에 해석을 보면. 200. 89 이렇게 다운표 쳐놨잖아요. 이 해석해놓은 게 이제 289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읽었는데 그 앞쪽에 해석 보면 보통 할 때 뭐 군 그러니까 그 군은 군이라고 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해놨는데 아 미야자키에 네,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대로 읽는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뒤에 해석은 이제 답고 이렇게 아 뒤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공자 연보는 앞에는 미야자키 번역이고. 근데 뒤에 해석을 따라갑니다. 예. 아, 지금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나오는데, 본문에 나오는 얘기하고 제 얘기가 다를 땐 제 얘기를 먼저. 아시겠죠? 일관성 있는 해석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한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넘겨보면 318표로 가면, 이 무렵 소악을 듣고 침식을 잊을 정도로 음악에 심취하다 이랬어요. 그쵸? 그럼 소악입니다. 그게 지금 이 책의 124페이지로 가봅니다. 책의 124페이지로 갑니다. 124페이지로 가면 맨 밑에 보면 이게 지금 공자님이 소악을 이게 음악이란 말이에요. 음악. 소나라의 소의 음을 들으시고 이를 배우기 석 달 강경한 나머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모르실 정도였다. 음악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 이 양반이 웬 노래방이야 이게. 에? 무슨 장기하와 얼굴들이라도 보셨나? 지금 음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 서양 철학에서 피타고라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피타고라스 학파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음악이거든. 하모니. 수학. 음악은 수학적인 그, 여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수학, 음악, 이것이 다 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철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서양 고전 음악을 아주 많이 들려주면 아이들이 저절로 조화 감각이 생깁니다. 어렸을 때부터 테레비를 없애야 돼, 무조건. 테레비를 없애야 돼. 소녀시대 안 돼. 원더걸스는 도구가 안 되고 쌍피가 너무나기 때문에. 지금 이 음악이라는 게 뭐냐? 음악이라는 게 우주의 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주의 원리를.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말한 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같이 연결시켜보면 지금 공자는 정명론으로서 정치를 이야기하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공자연보에서 이제 공자가 이런 정명론들을 이렇게 내놓는 현실적인 정치 철학을 내놓는 근거로서 우주의 원리를 탐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24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자왈 흥어시 입어예 성어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해석을 보면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시를 가르침으로써 학문이 시작되고 예를 가르침으로써 재구시라는 사람이 되고 음악을 가르침으로써 인격이 완성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를 가르치면서 음악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시에서 시작해서 예로서 서며 악으로서 완성한다. 그 말입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는 시는 뭐냐면 여기서 뭐 이렇게 최승자의 시 이런 거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저렇게 죽을 수도 없대 서른 살이 온다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외우면 안 됩니다. 사람 허무해져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전 문헌 텍스트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문, 시 이런 것들은 운율이 있는 것 시경, 서경, 역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경 그걸 가리킬 수도 있고 일단 아기를 글자를 가르쳐서 똑바로 문서를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싸가지를 가르친 후 마지막으로 우주의 원리를 가르친다. 형이상학이지 이게 악이라고 하는 게 이럴 때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순서, 쉬운 과목에서 어려운 과목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지금 여기 태백편에서 얘기를 했는데 공자님이 여기서 공자가 소학을 듣고 침식을 잃을 정도로 음악이 심취했다.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궁극적인 이론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면 40세 되면 그 유명한 마흔이 되니 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야동을 보지 않게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40살이 되면 흔들림이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흔들림이 없어졌다. 이제 자신의 학문과 이론이 학문 이론이 확고하게 쓰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까지 되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게 40세가 되면 그 다음에 48세가 되니까 개손씨의 가신인 양호가 정권을 잡자 공자는 벼슬하지 않고 물러나 시서예 악을 가르치니 제자가 멀리서도 모여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서예 악을 가르치니 제자가 멀리서도 모여들다. 아 이놈의 제자들 이 제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공자의 제자들 공자의 제자들은요 여러분들이 논어를 읽을 때는 논어를 읽는 아주 재미있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공자가 지금 멀리서도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얘기했죠. 논어에 보면 공자의 제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공자 이 논어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 논어에는 세 가지 측면의 아니 세 가지 종류의 말하자면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말 그대로 이야기 책이잖아. 첫째, 공자님 말씀. 그죠? 둘째, 공자가 제자의 질문을 받아서 대답한 말씀. 그죠? 세 번째로, 공자님하고 공자의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다가 또는 바깥에서 이렇게 경공이 와서 물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의 다른 사람이 와서 한 말, 그런 말도 또 들어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선 공자님 말씀. 그죠? 두 번째는 공자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끼리 나눈 이야기. 그 스승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 다음에 제자들끼리 떠드는 말. 선생님 요즘에 힘드신갑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서, 복음서도 그렇게 읽습니다. 마르코 복음, 루카 복음, 마태복음도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하고 공자 예수님 말씀. 그다음에 예수님 말을 듣고 선생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고 물어보는 선생의 말에 대한 제자의 이야기. 그다음에 지들끼리 하는 얘기. 가령 요한복음에 딱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하신 것 같다 그래갖고 제자들이 선생님 저희가 먹을 것을 좀 구해다가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괜찮다. 내가 먹는 음식은 따로 있느니라. 이렇게 딱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럼 지금 제자들에 대한 선생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끼리 하는 말이 그 뒤에 나와. 제자들끼리 말하냐면 선생님 우리 몰래 뭔 음식이 있으신가 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지. 그거 볼 때 선생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라. 이 싸가지 없는 자. 공자님 말씀 나는 하늘의 음식을 먹는다 이런 뜻인데 이 자식들은 육신의 생명의 음식을 생각하는 거야. 저는 그래서 항상 그 구절을 볼 때마다 요한복음 하여튼 학생들은 영원히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성서 복음서를 읽을 때도 선생과 학생의 대화로 논어도 마찬가지야. 이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제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재밌는 거는 논어는 공자님 쓰신 게 아니야. 공자의 제자들이 편집했겠죠. 제자들 중에서도 학파가 여럿 있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가담한 아이들끼리 어깨싸움이 보인다 이거요. 문헌을 연구한 사람들이 패싸움, 당파적 분열의 증거가 있어. 이 텍스트를 연구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제가 오늘 그 책을 안 갖고 왔는데, 일본에 기무라 에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무라. 전형적인 일본인 이름이죠? 기무라. 기무라상. 김우라 H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공자와 논어라는 책이 있어요. 아직 번역이 안 됐습니다. 이제. 근데 이걸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 논나라 계통에서 일찌감치 성립돼 이게 지금 1장부터 20장까지 있는데 조금 이따 이거 성립사를 다시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계파가. 계파별로 알력이라든가 당파적인 분열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는 거라. 그게 그걸 이제 추적해 놓은 책이야. 이 기무라의 책은.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읽을 필요는 없고 어떤 제자가 이쁨을 받고 어떤 제자가 미움을 받는가만 보면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제자에 해당하는가를 체크한 후 어떤 제자가 될 것인가를 목표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병호 알겠나? 자네는 지금 자로에 하품하면 1등 제자는 안현이라 안현 안회라고 그러기도 하고 안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 안현 또는 안회 안회가 죽었을 때 공자님이 말했죠. 이제 세상 못 살겠네 이렇게 자한테 나가 배울만도 하다 이런 말까지 해버려서 그런 말 들으면 더 이상해. 아, 더 이상 학생 아니야 그치? 회야 너는 어질기가 이루 말할 수 없구나. 나는 너에게 배우고 싶구나. 이런 말을 해버리면 어쩌겠어. 그럼 제자가 그럼 아내가 저한테 배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지 물론. 그놈은 진짜 안 되는 놈이지. 그러니까 공자님의 말씀에다가 이걸 쭉 제자들이 이렇게 엮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라 이 텍스트가.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논어라고 하는 책을 가장 재밌게 읽는 방법이 뭐냐면 공자와 제자와의 대화를 딱 보면서 이 공자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저놈에 대해서 어떻게 평판을 내리는가 요걸 보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녀석은 이렇게 대답. 똑같은 걸 물어봐도 공자님이 안현한테 하는 대답하고 자로한테 하는 대답이 달라요. 교과서에는 안현에게 한 대답이 실리게 되겠죠. 그죠? 자로에게는 그렇게 안 돼. 지금부터 내가 증거를 들어서 말해줄게. 자로는 안 돼. 자로의 대답은 교과서에 없어요. 안현에게 내린 대답은 안현이 선생님께 인을 물었다. 공자님이 극기복례다. 이거 극기복례 알죠? 들어본 적 있잖아. 교과서에 나와. 안현이 한 말이야. 안현에게 대답한 거야. 자로가 물었다. 설손수범하이라. 안 나오잖아요. 똑같은 걸 물어봐도. 그러니까 안 돼. 자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자로가 될 것이냐 안현이 될 것이냐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제자들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가 이걸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먼저 이 사마천에 공자 세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공자는 자로를 불러 물었다. 시경에 보니까 코뿔소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데 저 광야를 달리네. 나름 구절이 있다. 우리의 도가, 그러니까 우리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학파를 세워서 뭘 하려고 하는데 받아주는 나라가 없을까? 이렇게 물었어. 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공자님이 자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로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어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으니까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말을 따르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로는 그러니까 뭔가 마케팅이 부족한 것 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로는 그러니까 공자가 알았다 이 새끼 봐라 이거 싸가지 봐라 이거 탁 이제 칼을 품었겠죠. 자로 이제 한 놈씩 들어가서 똑같은 질문 받아. 자로가 나오자 자공이 들어와 공자를 배웠다. 이 굳이 이런 구절들이 죽인다니까. 자, 또 물어봐. 공자님이 시에 코뿔소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데 과연이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 대가 잘못되신가? 우리가 왜 지경이 되었을까? 이게 뭔가 자공은 뭐냐면 선생님의 도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조금 이상을 낮추시는 것이 어떨까요? 약간 노선 수정 좀 들어가 주시면 좋겠는데. 자로는 마케팅 문제를 이제 이 자공은 콘텐츠 문제를 제공하는 거라. 아, 그러니까 공자님 뭐라 하냐면 훌륭한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반드시 곡식을 거둔다는 보장은 없으며 뭐 이렇게 하면서 너의 뜻은 원대하지 못하구나 하고 일단 욕을 한 거지. 나 같으면 옆차기 하겠지만 공자님은 착한 분이라. 나 이때 탁 이분 내가 공자님한테 많이 배워요. 이래야 되는구나. 애들 볼 거 짓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 자로와 자공을 거쳐 우리의 일진 제자 안회가 나타났습니다. 안현이 나타났습니다. 자공이 나가고 안회가 들어와 공자를 뵙자 공자는 물었다. 똑같이 물어봐. 시에 코뿔소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데 이놈은 코뿔소 호랑이 계속 물어. 저 광야를 달리네 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의 도가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아내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선생님의 도가 너무나 커서 천하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선생님께서는 밀고 나가십시오. 용납되지 않은들 무슨 걱정입니까? 용납되지 않은 연후에 군자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주면 무슨 군자냐 이거지. 이 썩어빠진 세상에서. 도를 닦지 않는 것이 우리의 수치이지 도를 크게 닦았는데도 채용되지 않는 것은 군주들의 수치입니다. 용납되지 않은 들 무슨 걱정입니까? 용납되지 않은 연후에 군자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안현이 대답했어. 이게 공자의 말. 그러니까 난 책 안 팔려도 걱정 안 해. 바로 이 구절이 나의 그 도서 판매에 대한 아주 탁월한 정당화가 되고 있어요. 용납되지 않은 연후,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바로 공자는 흔연히 웃으며 말했다. 나도 흔연히 웃으면서. 옳은 말이다. 안씨의 아들아. 만약 네가 재산이 많이 생긴다면 나는 너의 관리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해. 이게 스승이 제자한테. 얼마나 감동받았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생님 책이 너무 훌륭해서 안 팔리는 겁니다. 응?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책이 존나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응? 이 자식아. 책 혹시 많이 팔리면 네가 다 가져.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게 지금 아시겠어요? 자로와 자공과 안현의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기서 지금 안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채택되지 않은 건 군주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했죠. 지금 공자님이 우리의 도가 어떻게 되냐? 근데 우리가 도를 못 닦아서 걱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뭔 말을 하냐면 이미 우리는 공자는 콘텐츠 다 마련했어. 국가는 정치가 뭐냐 하니까 우리는 왕도요. 어진 정치. 왕도는 이제 공자 용어니까, 맹자 용어니까. 어진 적지 나왔어. 정명 나왔어요. 우리 거 나왔어. 자, 콘텐츠가 나왔단 말이에요. 군주들이 채택을 안 해.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는 거야. 채택될 때까지. 결코 아부하고 마케팅하고 하지 않아. 세월을 기다리는 거야. 이제. 이게 안현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느님을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야. 우리를 알아줄 날이 있었구나. 현실 세계에 역사가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린 거라. 원래 안현이 만약에 선생님 우리가 하늘의 도를 알았고 이미 하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 이런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딱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인간으로 갈 수 있는 최상치까지 갔습니다. 채택 못하는 군주들이 바보입니다. 라고 말하고 기다리는 거라 이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미 한 학파로서 지들 나름대로 국가를 세운 거예요. 나라를 세운 거예요. 여기다가 나라 이름을 하나 세운 거야. 저 군주의 나라는 썩은 나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 이론이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스테이트가 현실적으로 있는 스테이트를 이거 틀려먹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 나라 경공이 와서 물었다. 너 개판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은 공자의 정치 철학은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반정치적이야. 반현실정, 당대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자기의 하나의 정치학을 세운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현실 스테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항하는 대항국가를 하나 세운 거란 말이죠. 자기네들의. 이걸 영어로 하면 카운터 스테이트를 세운 거라. 카운터 스테이트를 세워놓고 기다리는 거라. 안현처럼. 안현의 말이,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 사기다 세가를 쓸 때, 안현의 말이, 여기 논어에 나온 걸 따다가 썼겠죠. 안현의 말이. 근데 이 말이 공자의 말이지. 안현의 말은 공자의 말로 믿어도 되니까. 그래서 공자가 흔쾌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제자들이 일단 자로, 자공, 안현 이렇게 셋 나왔는데, 요 셋 중에, 공자가 안현을 굉장히 흔쾌히 흔연히 웃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딱 계속 이어서 초의 영윤 자서가 반대했다 했는데 왕께서 제후에게 사자로 보내는 사람 중에 자공 많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공은 아까 그 선생님 좀 눈높이를 낮추세요 이렇게 말한 자공은 사자로 그냥 메신저로 외교 일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자기 제자들의 능력에 대해서 평판을 내리는 거야. 제자, 공자가. 자공은 외교관. 눈높이를 맞추는 놈이니까. 그 다음에 자로 있잖아요, 자로. 아까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얘 안 되는 놈이야. 장군이야, 그냥. 장군 중에 자로 많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왕을 보필하는 대신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안우야, 당연히.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 공자의 말하자면 제자들에 대한 코멘트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아까 사방에서 얘네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모여들었는데 모여든 아이들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 가르친 아이들에 대한 코멘트가 여기 다 논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논어를 읽을 때는 나는 어떤 제자인가 를 찔리죠. 지금 자로 그러니까 내가 자로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난달까지 우리가 벤담 같다 그러면 아주 경멸스러운 말이었잖아. 이제부터 자로 갔다 그러면 아 쪽팔리는 거야. 벤담 같은 건 그래도 견딜만해. 근데 자로는 지금 학생으로서는 완전히 거의 그 치욕 아니요. 자로 같은 학생이 되면 안 돼. 아내는 일찍 죽었으니까 안 되고 자공쯤 괜찮겠죠. 아 그러니 이 논어는 우리에게 학생에게는 정말 학생이 읽기에는 거의 죽음의 독서입니다. 학생이 읽기에는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 그래서 지금 아까 시서 예약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수리편에 보면 뭐라냐 사기에서도 그걸 땄는데 공자는 제자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문행충신 네 가지를 강조하였고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문행충신은 내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 날 첫날 했던 얘기예요. 인문학은 문행충신 뭐 이런 걸 가지고 간다. 논어 수리편에 나옵니다. 이건 알아야 됩니다. 문행충신. 문은 뭐냐? 고전 텍스트를 말합니다. 인문학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텍스트. 고전 텍스트를 말하는. 행은 개인의 윤리적 행위를 말합니다. 공자는 여기까지 가르쳤겠죠. 저는 못 가르칩니다. 그거를. 저는. 춤은 뭐냐? 폴리틱스. 정치야. 정치학. 이거 미야자키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네, 본문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이거 아주 다양해요. 근데 저는 저의 해석을 채택합니다. 당연히 나의 해석을. 전 자공쯤 됩니다. 윤리적 행위, 개인 윤리의 행위.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다음에 정치학을 썼죠. 그 두 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정치적인 식견. 그 다음에, 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기본인 거라. 사람 꼴을 갖추고 살려면 요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일단은 세 가지를 정치적인 식견. 여기 알아야 돼요. 이게. 이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미리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조선성리학은 조선성리학이라 조선성리학 조금 다른데 송나라의 주자학이나 정의천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얘기 안 해요.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여기까지만. 소동파는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소동파를 제가 좋아해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 정치적인 것. 정치적 식견.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신은 믿음이라는데 여기서 사람의 말로 이해해야 돼요. 레토릭, 수사학,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것. 요 네 가지를 다 해야 돼. 그게 사람을 꼴을 갖추고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즉, 사람이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해, 정말로. 고전 텍스트 있는 놈 없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외국어 고등학교를 준비를 해. 과학고등학교를 준비를 해. 과학고등학교 준비하는 애들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바로 사회 국어는 털어. 수학 과학만 해. 과학고등학교 과학. 2학년 마치고 올반 해가지고 대학에 가요. 어느 대학 공과대학에 가요. 논어가 뭐예요? 샤를마뉴 대제가 누구예요? 고구려하고 고려하고 같은 나라에 이런 애들도 있어요. 역사적인 시공간을 못 올라가, 못 온 게 다니. BC 5세기가 뭔지 몰라. 예? BC 5세기가 뭔지 몰라. 플라톤은, 플라톤하고 형제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영어로 쓴 플라토다, 이놈아.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죠? 이것 중에 아무것도 안 해. 이것들 중에 아무것도 안 해. 정치? 정치는 더러운 곳이라는 생각밖에 없어. 윤리적인 행위? 돈 많이 벌면 되잖아. 뭐가, 그 윤리에 무슨 상관이 있어? 돈이 윤리야. 고전 텍스트는 아무것도 안 읽어. 아무것도 안 읽어. 정치. 말을 좀 멋지게 해봐라. 소동파의 적벽부를 읽고 멋진 문장을 읽어봐라. 무슨 소용 있어요? 휴대폰 문자만 할 줄 알면 돼. 그죠? 요 네 가지 중에 아무것도 안 읽어. 사람이 아니야. 공자가 보기에는.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네 가지, 우리 그냥 문행 충신, 하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이 문행충신에 해당하는 것을 한 가지라도 좀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달면은 몇 퍼센트나 나오겠어요? 상상이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 이런 건 그 맨날 뭐 리얼미터에 여론 범위, 표차 범위 뭐 어쩌고 할 필요 없어. 다 알아. 영원히 50%를 못 넘어간다는 거 다 알아. 우리의 적도 아니야, 이제. 저는 냉정히 말해서 반 MB였는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건 이미 우리가 만드는 이제 밑바닥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돼. 저는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누가 와? 박근혜가 뭐 달라요? 박근혜 얼굴 한번 보고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다는 양반들이 경상도에 많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어.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고 과연 이 문행 충신 요 네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외고를 없애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요 네 가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 각 대학의 그 많은 석좌 교수님들은 왜 아무 말을 안 해? 돌석좌인가? 석학석좌인가? 아무 말을 안 해. 화가 나. 내가 그래서 내가 석좌 교수들 패죽이는 그 암살단을 만들고 싶을 정도예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 내가 여기서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여기서 60명 놓고 말하는 거 봐야 소용없어요. 석좌 교수 10명이 딱 나서서 문행충신을 왜 안 하냐. 외고는 중요하지 않다. 외국어? 나도 다. 외고 안 나왔어도 잘한다 이놈아. 석좌님들 외국어 잘하시잖아. 그렇게 말하면 정두원이고 나발이고 애들 외고 교장들 찍소리 못해요. 근데 가만히 있어. 왜? 자기 아들들 거기 보냈거든. 사실. 더럽지.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을 세워야 돼. 뭐 교육에 대해서 뭐 신문에 뭐 나오잖아요. 이게 문행충신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좀 고리탑을 하지만 이게 기준이에요. 불멸의 기준이에요. 이건 불멸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도 국가에서 시를 가르쳐라. 그 다음에 김나지움 체육을 해야 된다. 호메로스 서사시 읽어야 된다. 여기서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플라톤의 그 대화편은 명문장이에요. 명문장. 문장도 그렇게 아름다운 문장이 없어. 말 잘해. 대화하잖아요. 대화. 이 대화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대화가 이거잖아. 말하기. 말을 못하면 안 되지. 이게 바로 공자의, 공자 아카데미에 말하자면 4대 커리큘럼이에요. 이 커리큘럼이 우리의 커리큘럼이기도 하고, 우리의 커리큘럼을 삼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하나, 서양 기독교 신자들께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때 공자 그걸 안 넣은 거라. 이게 사람은 선에서 끝을 내자는 거지. 이렇게 해서. 사람은 선에서. 맨 마지막에 공자가 죽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 역사책 춘추를 지었죠. 춘추에서. 역사를 공자가 딱 춘추를 짓고 나서 뭐라 했냐면 후세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도 춘추로서 할 것이고 나를 칭찬할 때도 춘추로서 할 것이다. 그랬어요. 공자는 역사에다가 물어버리는 거라. 하느님에다 묻는 게 아니라 플라톤은 역사에 묻는 게 아니라 뭘 역사적인 이데아한테 묻죠. 초월적인 이데아에다가. 그죠? 플라톤을 다시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인간에게 평가를 받겠다. 역사에게. 그러니까 딱 펴보세요. 연보를 다시 켭니다. 연보 323페이지 펴세요. 71세 춘추를 짓다. 제자들이 춘추의 수업을 받을 때 자기가 지어서 애들 가르쳤어. 이거 교재 팔아먹었네 이 양반. 허흥 이거 안 되겠네. 후세에 나를 알아주는 이가 있다면 춘추로서 할 것이며 나를 비난하는 사람 또한 춘추로서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공자는 뭐라고? 공자 이거 공자 유언이에요. 이게 사실은 공자 유언이라 다름없어. 그러니까 공자 뭐라고 그러냐? 춘추라고 하는 역사책을 싹 지어놓고 내가 역사책을 지어놨으니까 후세 사람들이 나를 내가 지은 역사책으로서 평가를 하리라. 이렇게 말한 건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평가하는 최종적인 잣대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역사에게 묻는 거지. 플라톤을 읽으면 역사가 없어요. 플라톤의 국가에는 항상 변함없이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을 초월해서 언제나 있는 이데아가 있어. 초월적 이데아라고 그러죠. 그걸 초월적 이데아라고. 근데 공자는 분명 이런 양반들은 한 소식 듣는다고요. 저기 위에서 우리들은 못 들어도 들었을 텐데 그 얘기를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귀신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제자들이 물어도 선생님 혹시 잠도 보세요? 뭐 이렇게 있잖아요. 손 내밀면서 이렇게 생년월일 알려주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왜? 역사에게 묻는다. 그것이 바로 공자의 정신입니다, 그게. 그 인문주의 정신은,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붙인다면, 공자의 마지막 수업에서, 역사를 배운 거죠. 문행 충신 딱 하고, 이제 여기다가, 공자가 공식적으로 말한 건 네 가지죠. 근데, 역사라는 거죠, 그게. 초월적인 진리가 아닌. 그러니까, 공자님이, 하늘의 도가 어긋장이 났네 어쩌네 이렇게 말해도 이걸 플라톤적인 이데아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거는 비유예요. 비유. 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국 철학책에 특히 유가에서 나올 때는 절대로 초월적인 하느님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바보. 공자는 자연에다가 묻는 것도 아니고 공자 책임은 뭐 자연에 대한 묻는 얘기도 없어요. 그건 도가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니까. 인간 세계 안에서 국가 안에서 사람이 벌이는 휴먼 액티버티의 기록물인 역사에다가 묻는 거라고. 이게 공자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기준이고 이게 참으로 용감한 태도인 거예요. 이게 바로 공자 휴머니즘의 공자 인문주의의 절정이 역사에서 귀결이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놈의 유교국가는 맨날 역사잖아요. 역사를 쓰죠. 역사 이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게 된 거라. 역사 이름을 남기.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겠냐? 살아생전에 뭘 해도 괜찮아. 하느님이 용서해 주시면 돼.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도들을 바보라고 그랬어. 아니, 기독교도들은 로마인들을 바보라고 그랬어. 왜?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데다 목숨 건다 이거지. 로마인들은 기독교도들이 보기에 아킬레우스 바보야. 아킬레우스 바보야. 공동체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거지. 응? 그 기독교도들은 로만 풀이라는 말이 있어요. 로만 풀. 로마 사람 바보. 맥베스라고 하는 셰익스피어 작품 있죠? 맥베스에 보면 로마 풀이란 말이 나옵니다. 로마 바보, 맥베스가 죽기 전에 내가 로마 바보야? 뭐 이러다가 죽어요, 얘가. 바보 같은. 근데 그게 맥베스에 나올 만해요. 왜냐하면 맥베스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 기독교적인 에토스와 기독교적 정신하고 그 비기독교적인 정신 있죠. 말하자면 페이건, 이교도, 이교도의 정신 둘 사이에 이 대립 구도를 갖다 보여주는 드라마거든요. 맥베스가 엘리자베스 시대의 그 아주 첨예한 종교 전쟁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크리스천이티와 페이건의 대립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와 개와 페이건, 이교도의 대립을 보여주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 로만 풀이란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로마 사람 바보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기독교도들은. 왜?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잘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한테 가서 천국에 가서 복을 받아야지. 뭐 세속이, 그러니까 기독 원초적인 의미에서 기독교도들 눈에는 이 세속이 일단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눈에만 합당하다면 악도 저지를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이교도 죽여도 되는 거라. 하나님 눈에 합당한 짓이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초월적 신을 믿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잔인함이 거기 나오는 거라. 히틀러하고 비슷해요. 파시스트들이 가지고. 이거는 그럴 수 없어. 이거는 왜? 인간의 기준으로 보잖아. 너 사람이 사람 죽으면 돼?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하나님, 저 새끼 하나님 안 믿으니까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초월적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게 사람 사이 율법이잖아요. 못 죽이지. 이게 사실 더 무서운 거라. 어찌 보면. 신을 믿는 놈은 그렇게 무서울 게 없지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 무서워. 사람이 이목이 두려워. 근데 하느님을 대충 믿는 놈들은 사람이 이목이 두렵지 않아. 막 불사 깨부시러 다니고 막. 그래서 스프레이로 막 십자가 그려놓고. 그거 하죠. 그게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우구스티누스로 오면서 중세의 그 이론을 갖다 중세 신학의 기본 뼈대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초월적 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딱 확고하게 이론적으로 정립이 돼. 근데 그것이 초월적인 것에 대한 얘기라면 공자는 역사에게 물었다는 것은 사실은 역사는 인간에게 묻는 것이라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공자 인문주의의 정수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초월적인 것에 기댈 수 없어. 자기가 지금 여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나는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종교인입니다. 이런 분들도 이건 받아들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종교는 광신이에요. 그 종교는 광신이에요. 그거를 분명히 해둬야 돼요. 여기서 그거를 분명히 해둬야 돼요. 저기 다시 연보로 갑니다. 지금 중요한 말입니다. 공자의 철학은, 공자의 사상은 정치에서 시작해서 역사로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에서 시작해서 역사로 끝나. 중간에 문행충신을 거치긴 하는데, 문행충신을 거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앞에 정치를 넣어서, 정치, 정, 문, 행, 충신, 사.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공자 사상의 핵심적인 말하자면 단어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 너는 공자의 원초적인 어떤 메시지가 뭡니까? 정, 문행, 충신, 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구조를 알겠어요? 이것이 연결되는 구조. 사람이 일이죠. 다 이게 죄다.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자가 멀리서도 모여들었다. 근데 이 제자 중에서 뭐 공자님 돌아가신 다음에 끝까지 버틴 놈은 자공이에요. 아내는 일찍 죽었고 이쁨 받아도 또 스승 묘소 모시는 놈도 또 따로 있어. 그죠? 이쁨 받은 자식 따로 있고 부모 모시는 자식 따로 있는 거하고 똑같아. 사마천 사기에 제가 진짜 짜증 확 나는 게 자식 많아봐야 소용도 없어. 3년 사이 끝나자 그들은 서로 작별하고 떠나기로 하였다. 그러나 떠날 때 그들은 다시 고구라고 각자 슬픔을 다했으며 다시 남는 제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무덤 위에 초막을 짓고 산 것은 자공뿐이었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욕 먹어도 자공이라. 내가 외교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알아 이 양반 봤다 알아 이런 자공이 자 글재주가 좋은 애는 자하예요. 자하. 그래가지고 여기 사마치 뭐라고 하냐면 춘추를 지을 때는 자신의 판단 아래 기록할 것은 기록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했기 때문에 자하 같은 사람도 한마디 거둘 수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글재주가 뛰어나고 한 사람이 자한데 자아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어쨌든 정이 많은 놈은 자공이라. 자공.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자공이 될 거냐, 일찍 죽는 아내가 될 거냐. 아니면 될 거냐. 그저 자공이 무난합니다. 지금 자로는 좀 안 되고, 자로는 장군인데 내가 지금 장군하게 됐어. 그러니까 자공쯤으로, 여러분들은, 외무고시 공부하는 자공쯤으로 이렇게. 자공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답고, 애기가. 괜찮아요. 자궁 같은 놈만 하나 있으면 원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중요한 얘기가 할 건데 1319페이지 펴세요. 공자 연보에서 319페이지 맨 밑에 공자는 재난을 겪으면서도 문화전통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굴하지 않았다. 선생이 광이라는 게 광땅입니다. 재난을 당하셨다. 이때 말씀하셨다. 문왕의 사후 문화전통은 내 몸에 있지 않은가? 하늘이 이 문화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면 나를 이곳에서 죽게 하여 후세 사람들이 문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이 문화를 보존하고자 한다면 광 사람들이, 이 광이 미친놈들이 아니라 광땅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이 문화라는 말을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 공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문화다. 그러니까 지금 공자가 말한 정, 문행, 충신, 사 이거 있잖아요. 요것은 자기가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물려받은 거다 이렇게 말했죠. 제가 아까 말했죠. 제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게 물려받았다는 의미잖아. 뭘 물려받았냐? 이 문화를 물려받는데 이 문화가 한자로 쓰면 뭐냐면요. 이 문화. This culture. 이게 영역본에는 디스컬처로 나와 있어. 좀 영어가 좀 그러죠? 디스컬처? 그럼 저 문화는 데컬처요? 공자, 이 논어 영어판에는 디스컬처로 돼 있어요. 뭐, 놀라실 거 없습니다. 티처 세드, 이렇게 돼 있어요. 마스터 세드. 그럼, 마스터? 이거 밴드 마스터가 생각나버린다. 바로 그 유명한 사문입니다. 사문난적 그런 말 있죠. 저자를 사문난적에 쳐라. 이 문화를 어지럽히는 적이다. 이 말이죠. 사문난적. 사문. 디스컬처에 바로 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물려받았다고 하는 이 문화. 그러니까 결국 정, 문행, 충신, 사 이거 있잖아요. 요거는 한마디로 뭐냐? 디스컬처라. 플라톤이 디스컬처 얘기한 거 없죠. 자기가 뭘 물려받았다는 얘기한 거 없잖아요. 이것 또한 플라톤과 다른 거지. 플라톤은 다 지가 짠 것처럼 나쁜 놈이야. 저작권이 없으니까 이 자식들이 바로바로 걸어야 돼. 플라톤을 다 짜가지고 사실 플라톤에 위대한 창조가 있죠. 근데 공자는 분명히 디스컬처를 나는 인헤리티드 물려받았다. 디스컬처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디스컬처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정문행충신사인데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자의 사상은 디스컬처라. 사문이라. 이 사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 사문, 사문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사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간략하게 이 사문을 둘러싸고 이 디스컬처의 내용이 뭐냐?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소동파는 다 했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다음에 저기 주자나 정의체냐 이런 사람 두 개밖에 안 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후대 사람들이 이 사문에 속하는 항목들의 내용을 뭘로 잡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동파의 시를 제가 나눠드린 이유를 알겠죠? 왜 제가 소동파를 좋아하는지 아시겠어요? 공자가 말한 사문을 정, 문행, 충신, 사를 다한 사람인 거라. 주자는 그냥 문하고 행정도, 문도 거의 안 했어요. 행정도. 퍼스널 에틱, 개인 윤리 정도. 마음을 닦는다. 까칠한 애들이죠. 소동파는 아닙니다. 소동파는 다 했어요. 불교도 공부하고, 도도 공부하고, 뭐 역사도 하고, 뭐 시도 썼잖아.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해서 코멘트도 남기고, 동파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토탈 인텔렉추얼, 총체적 지식인, 육아 지식인이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인상을 구현한 사람이에요. 소동파가. 그래서 저는 이 사문을 갖다가 가장 총체적으로 이어받는 사람은 소동파다 생각해요. 소동파. 그리고 바로 이 소동파적 인간. 소동파적 인간. 일단 술을 좀 해야 됩니다. 임술지 주치를 기망 적벽지야 소자 여기 임술지추의 적벽 아래서 소동파가 손님하고 술을 한잔 딱 먹고 있으니 달은 딱 떠오르고 별은 두 시간 오고 간다 내 등에 우아히 등선해서 하늘을 날아간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일단 우리 적벽 가서 술을 좀 먹어야 됩니다. 동파가 되려면. 그래서 지금 이걸 여러분들한테 세 번씩 써오라 이렇게 지금 이 써와야 되는 이 시 안에 동파 사상이 다 들어있어요. 인간론, 자연론, 뭐 할 거 없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쫙쫙 써와야 돼요. 세 판씩. 아시겠어요? 다음 시간에 사문에 대해서 하고, 이제 본문 읽어갑니다. 예? 말하세요. 심리학이기 때문에 거기,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실질적인 모습은 그런 걸 얘기하죠. 조선성리학은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정치에 대해서, 정의천이나 주자는 정치에 대해서 아주 발 끊어라 그렇게 말한다. 그걸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조선이 거기까지만 이렇게. 조선 성리학은 좀 다른데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다른데, 네. 다른데 이제 그런 기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짱 박히는 것을 높이 치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네, 조선 성리학이 네. 왜 그따운지 아시겠죠? 네.